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서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포르투갈에 0-7로 패한 북조선이 월드컵 16강 탈락을 확정 지은 가운데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긴 남조선이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집단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적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발발 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김정일 집단과 싸우겠다는 남조선 인민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남조선에 정착한 탈북자 실태를 파악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긴 남조선이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스에 승리한 바 있는 남조선 축구 대표팀은 그리스가 나이지리아에게 패하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3일 마침내 나이지리아와 2-2 동점을 기록한 뒤 같은 날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완파함으로써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남조선으로서는 첫 원정 16강 진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울에서 4강에 진출한 것이 최고 기록입니다. 남조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16강 진출로 남조선이 얻을 경제적 이득이 약 15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6강 진출로 2022년 남조선 월드컵 유치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집단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적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조선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과 고등중학교 재학생 1,000명에게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성인 27.9%, 청소년 22.3%에 그쳐 남조선 인민 스스로 안보의식 수준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집단이 공격했다는 응답자가 청소년 75.1%, 성인 75.4%에 달했습니다. 김정일 집단의 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소년 74.4%, 성인 73.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집단이 남조선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라는 인식이 지난 1년간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집단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물어본 결과 성인 60.9%가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이별로는 30대가 30.2% 증가해 다른 나이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는 등 김정일 집단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인민 스스로가 사회 전반의 안보 불감증, 안보의식 수준을 우려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6.25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현재 성인 63.7%, 청소년 41.3%가 6.25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보 교육을 접해봤다는 응답자가 안보 문제 이해도와 안보 의식이 높았다며 인민 모두가 안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비상시 안전한 행동 요령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쟁 발발 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김정일 집단과 싸우겠다는 남조선 인민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박사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쟁 발발 시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는 응답이 15%를 기록했으며 직접 싸우지 않아도 군대를 돕겠다는 응답이 62.7%를 기록해 모두 77.7%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유엔연합군 참전국이 16개라고 정확하게 답한 응답자는 17.2%에 그쳤습니다. 6.25 전쟁을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자료나 장소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3.7%에 불과했습니다.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관련해서는 김일성 집단의 단독 남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8%,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집단의 남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6%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은 6.25 전쟁 당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엔 연합군의 참전을 찬성했으며 이후 공군 병력을 조선반도에 파견했습니다. 한편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33.3%가 향후 20년 이후, 27.4%가 20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남조선에 정착한 탈북자 실태를 파악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3일 남조선 언론 매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실종자 가족들이 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불려가 실종 과정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원은 보위부 등이 실종자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의 노동단련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실종자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가족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위부는 특히 실종자의 남조선 정착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했다고 진술할 경우 증인을 최소 2명 이상 대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월경자 가족으로 낙인 찍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보위부가 남조선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경우 향후 간첩을 파견해 북조선에 남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남조선 탈북자 포섭 활동을 벌이거나 테러를 가하는 식의 특별 공작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가족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기울이시길 적극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북녘 땅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너의 생각에 잠 못 드는 나를 때쯤 그리움이 밀려